비치는 파도 소리 차운 기운이 들려오노라. 설의 철양도 하구나. 흑이야 차 불야디야 이할차 깻머리 갈까나. 창에 말리던 새로운 불만 깜빡거린다. 어디야 다 어디야 어디야 자갯머리 갈까나. 낙주 정강에 배를 띄우고 훌렁훌렁 꺼져가 달맞이 갈까나. 어디야 자 어디야 어디야 자 갯머리 갈까나. 야디야라 야디야 허기야 차 백룰이 갈까나. 수정내에 구벌 실고 잠깐 좋을 때 어디서 수성허정이 나를 깨운다. 어디야 자 어디야 어디야 자 백룰이 갈까나. 망망한 창불 중에 북을 울리며 온포 비범으로 돌아가고 오냐. 어디야 자 어디야 어디야 자 백룰이 갈까나. 망망한 경창가에 북을 울리며 갈매기도 북을 삼어 사오만 가노라. 어디야 자